아무 말하지 않아도 그대 눈빛을 보면 전해지는 시린 맘 깊게 잠긴 목소리 옅은 그 미소는 긴 하루를 보여주네 지친 모습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애써 웃는 거 다 알아 난 항상 이 자리 좀 더